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뿌림모르스키 리포르쥬르가 15일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범죄적 만행을 폭로했습니다. 통신은 미제는 조선전쟁 기간 조선의 전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한 세균 및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육무기들을 거리낌없이 사용했다고 하면서 미제가 조선전쟁 시기 감행한 만행은 그 참혹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통신은 조언했습니다.